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사랑 또 그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서부터 느껴지는 내용이지 그걸 설명을 하고 그것을 무슨 이론에 의해서 그래야 된다 그럴 내용은 없고 그렇게 되어진다 하면 그것은 이미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변하니까요. 요즘은 이제 조금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은요 무슨 뭐 시험관 애기도 나오고 또 모르겠어요.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바뀌어지면 공장에서 사람을 물건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사람이 사는 시대일까? 사람이 사는 세상일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생명을 생명으로 대우하는 거기에 인간이 있지 생명이 이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처럼 되어져 버린다면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하늘의 비밀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의 생명을 거기에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의 대를 이어 계속해서 인간 부모를 통하여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그 인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땅하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놓았어요.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느 종교인들 가르치지 않는 종교가 있겠어요? 아무 종교 어떤 종교든지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십계명은 사람의 아이디어로 사람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나 인간에 대한 모든 내용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본성 속에서 주시는 교훈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아닐까. 그런데 그 십계명 중에서 일찍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또 인간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인간 간에 지켜져야 할 가장 첫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찍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기독교를 아주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제사를 없애버려라 그렇게 했거든요. 부모 제사를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막된 사람들이 있느냐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요 가장 근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뭐 어떤 것이겠느냐 격식을 차려가지고 이제 제사상을 아주 그득하게 차려놓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요, 그 유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말이 아니고 유교에서도요.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그저 내 마음을 그렇게 부모에게 내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려놨다고 해가지고 과연 부모님의 정신이, 부모님의 영혼이 와서 그것을 먹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것에 그 제사의 생각은 뭔가 그렇게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으면은 죽은 돌아가신 부모의 영혼이 와가지고 그것을 먹고 가는 걸로, 잡수고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유교에서 원하고 바라고 가르치는 것하고 그걸 행하는 사람하고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제사 때문에 예수를 못 믿습니다, 교회 못 갑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건 얼마나 생각이 아직도 좀 바른 생각, 깊은 생각을 가지질 못하고 유교가 가르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 그뿐만 아니라요, 아니 죽으면 다 멸, 다 멸, 다 소멸되어 버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가르친. 그래서 뭐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고민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마음을,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버리고 비워버리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렇게 가르친 종교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집에서 나와버립니다. 가출을 합니다. 출가를 합니다. 가출이라는 좀 이상하죠. 가출이라는 출가지요. 집에서 나왔어.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도를 닦고 명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악한 영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와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오는가 하면, 아 본국에서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는데 왕자님이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우리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 그러고 와가지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 비웠다. 그 나라가 내가 무슨 상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이고 지금 아바마마가 지금 어마마마가 지금 큰 위기에 있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 그런다 하면은요, 그것 잘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 근데 기독교는요, 교회는 또 성경은 일찍부터 십계명에다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의 많은 말씀 중에는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며 또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것을 다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참 효도가 어떤 효도인지를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요, 성경 요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과 어머니, 어머니가 등장하는 내용이 몇 장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아, 그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져 버렸다,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아들 예수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요, 이야 진짜 오해하면은요 이상한 말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이 뭐라고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깜짝이야, 세상에. 어머니를 보고 뭐라고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렇게 해석을 하고 뭐 그게 무슨 뜻이다 하고 설명을 해도요, 사실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머니에게 어머니 하든지 뭐 아니면 뭐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차라리 말을 다른 말로 말을 하지 말든지. 근데 여자요, 어머, 이게 뭔 말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 이미 벌써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못이 박혀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와 있어요?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아래에 있다 그 말이죠.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이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 어머니가 누구지요?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사랑하시는 제자, 이건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자기 어머니께 뭐라고 말해요? 예? 여자여 그래. 아이고 이게 뭐, 아이고 이 세상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이고 지금 아마 유교 사회인 우리나라, 옛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요, 이거는 아주 그냥 맞아 죽을 짓이. 아니 어머니에게 뭐라고요? 여자여.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요. 어머님을 공경하고 정말 어머니에게 효성지극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도 여자여,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 왜 그럴까?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여자여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때가 안 됐다. 때가 아닙니다. 참 이상하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그 성경 한 군데만 우리가 좀 찾아보고 이 말씀을 더 계속 좀 생각을 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어? 누가 아기를 낳는다고요? 누가 아기를 낳아요? 모든 세상의 어머니, 그것을 다시 말하면은 여자라 그렇게 불렀지요. 근데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해산 때가 돼가지고 해산을 하려면은 남자들은요 뭐 안다 하고요 뭐 여보 뭐 하지만은요 사랑한다 뭐 하지만요 남자들 몰라요. 자기가 배가 아파가지고 나 보는데 지금이야 애 낳는 게, 뭐 지금도 애 낳다가 또 목숨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다 하잖아요. 몇 사람의 한 사람은요, 지금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병원이 있고 의사들이 있는데도요, 지금도 애기 낳다가 참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이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지금보다도 몇십 년 그 전에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지금도 저기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은요, 그때는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요. 어디 가서 도움받을 수도 없고 병원에 가려면 그것도 병원에 가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입장도 아니고 혼자서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그런데 뭐 우리가 들어서 알고 하지만은요, 아기를 낳는데 그 고통을 두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산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이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아이 뭐 아기 낳아버리면 되지요. 그런데요, 그 해산의 고통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을 그 산고를 겪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뭐 그 알잖아요. 그 산고를 일주일씩이나 겪는다 하면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그 어떻게 그걸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겠느냐. 참 생각을 해보면 끔찍해. 그러면서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그래 아마도 그때의 생각들은 내가 다시는 애 안 낳아야지 그런다지요. 그런데 아기 낳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요 다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해산의 고통이 가까우면 이거 어떡할까 이거 어떡할까 고난 그 고민을 하고 그 해산의 고통을 견디려고 정말로 몸부림치고 너무 어렵지만은요 아기 낳고 나서요 그 아기가 엥 하고 숨을 확 토해내고 쉬고 그러고 자기 팔에 이렇게 팔을 베고 누가 자기 젖을 먹고 있는 아기를 이렇게 보면요 아이고 내가 언제 아팠어 내가 언제 뭐 내가 산 거가 하나도 모른다. 다 잊어버린다.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요. 하, 참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때 행복감. 난 안 느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 그래요?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꾀가 늘어가지고요. 하나만 놓겠다. 안 놓겠다. 그러고는 뭐 이것저것 따져봐가지고요. 아 이거 이러면 내가 손해인데 이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져가지고요 안 오는 결국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20년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인간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후손을 받도록 후손을 얻도록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뭘 얻어요? 예? 여자가 해산하면 뭘 얻어요? 어허, 참 큰일 났네.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여자가 해산을 하면 구원을 얻는데 무슨 뜻인지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요. 참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해산의 고통 없이 어떻게 생명을 보겠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자분들은요, 해산을 통해 가지고 생명이 귀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귀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구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진리죠.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해산 때가 가까워 오면은 그 산고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견디느냐 하면서요 고민을 하지만은요 해산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은요 생명 얻은 생명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이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계산을 하려면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랑을 계속 주기만 하면은 내가 뭐 내게 이익이 뭐 있습니까 하지만은요 사실은요 내가 사랑을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주면은요 그런 사랑을 나도 받잖아요. 그런 사랑을 그렇게 주지 않고 내가 무슨 사랑을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줘야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생명에 대한 은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뭐 상고 없었겠어요? 아 뭐 성령에 의해서 뭐 아니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지만은요 그렇다고 고통 없이 산고 없이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의 고통도요 마리아의 고통도요 엄청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생산하신 거예요. 들어갈 방도 하나 없지 어디 뭐 해산하고 나서 따뜻하게 씻어줄 물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짐승들이 사는 그 동굴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그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 어머니도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시몬을 만나잖아요. 그 시몬을 만났을 때에 또 기가 막힌 말을 들어요. 뭐라 말씀합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칼로 그 가슴을 도려내듯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 아픔이 마리아에게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손과 발에서 피가 방울방울 떨어져 흘러내리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고 근데 밑에 어머니가 그 밑에 와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처내 아들이 저렇게 죽어간다는 거 난 볼 수가 없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정말로 칼이 가슴을 찌르는 듯 하리. 그런 광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군다나 어머니를 보고는 여자여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더 성경 말씀을 읽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창세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는요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아담도 먹게 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저 무화과나무 밑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숨어가지고 있었는데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예. 왜 그랬느냐? 아이고 저 여자가요. 너는 왜 그랬느냐? 저 뱀이요. 그러면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그냥 옥신각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했다면 너에게도 이런 고통이 따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너도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아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뱀은 뱀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저기서 누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 여자의 후손이요. 이상하지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일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두고 말하겠어요? 예수님. 오늘 여기 이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와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얻습니다. 여자가 해산 때가 되어지면 그 고통 어떻게 감당할까 하지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 태어나는 기쁨이 있을 때에 그 기쁨이 해산의 수고를 다 잊어버리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산고를 겪는 것처럼 여자가 산고를 겪는 것처럼 당신은 십자가에서 지금 이 고난을 받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는 것은요. 그냥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산고를 겪는 때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때가 되어야 그것이 내 때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요. 이미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해산의 때가 가까워 올 때에 그 고난, 그 고통을 마음에 그 느끼는 그 고통을 내가 겪어야 내가 인간을 위한 속건 제물이 되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를 두고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산고를 겪고 있어요. 생명을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지금 겪고 계시는 그래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뭐 사실 지금 내가 죽는 판에 어머니고 뭐고 아 요즘 세상은요. 아니 자기 죽을 지경이 되니까요. 막 아무것도 필요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니까요. 별짓을 다 해버리고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데 오늘 여기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에게는 내가 다 하지 못하는 내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부탁하노라. 그 시부터 그 이후부터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 집에 모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사도 요한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모셔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면서 내 어머니인데 네가 돌봐달라. 내가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가 있겠냐. 그런데 일찍부터 교회는 신앙의 사람들의 모임은 이 교회를 두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머니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치 어머니 같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막 먹고 살았어요? 못 살아요. 어머니가 젖을 먹여주고 어머니가 자리를 깔아주고 펴주고 자리를 갈아주고 추우면 추운 거 더우면 더운 거 다 돌봐주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가 어머니 같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에 젖을 먹고 교회가 지도하는 대로 그 지도를 받아서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지 않을까? 교회 없이 내 신앙이 어디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일찍부터 신앙의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라 불렀어요. 어머니 교회라 이렇게 불렀어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신실한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신실한 오늘 신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라고 부탁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교회를 봉사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이, 보여드릴 믿음이, 어떻게 믿음을 보여드리겠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봉사하는 일들, 교회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들, 이것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그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잘 봉양한 것과 어쩌면 이렇게도 같은 말씀이 아닌가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진다 하면은요,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를 잘 아껴 봉사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직분을 맡겼으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시나, 그래 내가 부탁한 일을 그렇게 잘하고 있구나, 교회를 위해서 찬양대로 부름을 받았으면요, 아, 주님께서 나를 찬양대로 임명하셨구나,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가 이 일을 봉사해야지,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어른들을 섬기고 또 교회 모든 믿음이, 아직까지도 믿음이 어린 분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옆에서 도와주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는 이런 모든 귀한 봉사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과 어쩌면 같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어머니는 바로 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그 죽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내팽개쳐버리지 않고, 어머니 내 몰라다 아들, 아, 내 죽는 판에 뭐까지 어머니고 뭐고 어디 있어,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는 마지막에 어머니를 요한에게 다 부탁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모님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은요, 정말로 이 세상에 모두가 효자 효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미련하게도요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이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속에 없더라 그 말.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요한이 90살에 죽었어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 요한이 일찍 죽어버리면은 마리아를 누가 돌보겠어요? 아마 예수님께서요. 참 이상하게도요, 요한은 오래도록 살, 90이 넘게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돌보았습니다. 참 십계명대로지요, 말씀대로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사도 요한은 장수했어요. 건강하게 장수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고, 그러니까 요한은 90이 넘게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셨고 믿음을 지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로 잘 보여주신 이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어머니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인간 어머니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무슨 그런 대단한 존재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 어머니에게조차도 이렇게 끝까지 효성을 다하시는 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